있는 손을 부딪히고 무정하게 떠난 사람. 세월만큼 쌓인 정 나 혼자 허유가라고. 믿은 척 고운 척 남겨놓고서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, 야속한 사람아. 가지 마요, 가지 말아요. 붙잡아 보지마. 부딪히고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. 사람들